알려준 운명의 그를 바로 잡지 못하고 사랑의 빛을 잃어버린 채 멈출 수 만일에 원천 자를 서 있네 안될 때겠지 다시 만나서도 안 되겠지 가슴 두드려도 가슴 두드려도 내일 보니 싫으니 바로잡지 못하고 사랑의 그 사람 잃어버린 채 어리킬 수 남이네 원천 나는 서있네 다시는 그리워해도 안 가슴 깊이 묻혀 가슴 깊이 묻혀